느껴진 그 거리에 여전히 눈부신 너를 볼 수가 없어. 떨리는 두 눈은 너의 발끝에 묻어. 오늘이 허지 않기를, 오늘이 허지 않기를. 너뿐인 나에게서 너를 지우는 오늘이. 너무 살아가니까, 많이 살아가니까 제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애원하는데 넌 아무 말 없이,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좋은 사람 만나라. 잃고 가리워진 두 눈 너만을 그리는데 내 곁을 스치는 사람들의 웃음만 너를 잊으라고 너를 보내주라고